언제나 웃음이 나고 난 네가 있어 언제나 기쁨이 흘러 내 행복이란 네 작은 손길에 있어 You in my life 넌 내게 누구보다 더 천국 같은 걸 In my life 널 만나고 나에게는 빛나는 기억만 가득해 차갑던 내 가슴이 미소로 가득해 난 널 사랑해 모든 걸 너에게 주고 싶어 언제나 함께해 영원토록 널 사랑해 그 누구보다 You know that I make you feel 언제나 너의 숨결 너의 사랑으로 난 to the sky I live for you 내 행복이란 네 작은 손길에 있어 You in my life 넌 내게 누구보다 더 천국 같은 걸 In my life 널 만나고 나에게는 눈부신 추억이 가득해 차갑던 내 가슴엔 사랑만 가득해 모든 걸 너에게 주고 싶어 언제나 함께해 영원토록 널 사랑해 그 누구보다 You know that I make you feel 언제나 너의 숨결 너의 사랑으로 난 to the sky I live for you 함께해 영원토록 손을 잡고 싶어 언제나 너의 곁에서 난 널 사랑해